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년이 미루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부정부패 사건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개입했다는 사실 자료들이 그의 최측근이었던 안정범과 역도가 내쫓은 전 미루재단 사무총장 리성환에 의해 연이어 폭로됐습니다. 이러한 속에 박근혜에게 복수당했던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과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밀착관계 등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. 한편 3일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최순실이 인천 비행장에서 검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뒤 검찰에 나설 때까지의 31시간에 걸친 행적 중에서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빼내간 사실이 폭로됐습니다. 남조선의 여론조사기관이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100%가 박근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박근혜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자 그의 측근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역도년의 지지율이 5%라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합니다.